나의 식물식이 제일 쉬워요 3편을 방송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악플이나 댓글이 달릴까봐 걱정도 좀 하셔서 말씀을 좀 줄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워낙 그렇잖아요. 그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시면서 그 악플 이런 게 좀 많아서 좀 꺼리시는 것도 있는 거죠? 뭐 없다면 거짓말이고요. 근데 뭐 저는 원래 돌려서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본질과 핵심을 바로바로 그냥 저는 약간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좀 두루뭉술하게 좀 유하게 표현하는 걸 해보니까 예전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블로그를 하던 시절에 초반기에. 근데 그렇게 하니까 뭐가 정말 중요하고 뭐 그런 걸 잘 느끼진 못하시더라고요. 경각심을 잘 못 느끼시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 좀 자질구레한 것들을 좀 빼고 본질을 그냥 바로 얘기를 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본인의 어떤 좋아하던 본인이 좋아하는 식생활, 음식 이런 거에 되게 나쁜 소리를 하고 해롭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제 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좀 감정적인 호불호만으로 좀 반응을 하시는 분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사람들이 사실 지금껏 좀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블로그 선생님 블로그 할 때 제가 이웃이라서 제가 가끔 이제 글을 올리면 저는 참 열심히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느 날부터 이제 글을 안 쓰시더라고요. 안만 해도 채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악플이 좀 많이 달려서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힘들어서 사실 그건 그만두신 거죠. 댓글도 그렇고요. 사실 저는 이제 블로그도. 지금은 블로그 그때 메일로도 많이 받았고 심지어는 그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 어떤 그 식품 관련 종사자 관련 업자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메일을 막 보낸 적도 있고요. 뭐 지금은 뭐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메일을 비롯해서 댓글 뭐 여러분들 뭐 구독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그런 댓글을 잘 별로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동 스팸 처리를 하거나 재선에서 그냥 뭐 삭제를 하거나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볼 수도 있는데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아 현재도. 아니 왜들 그럴까. 안 보면 되지. 왜 보고 왜 다뤄. 그러게요. 제가 1년 전이죠. 한 2년 전쯤에 오마이뉴스에 기사가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인터뷰 기사가. 근데 그때도 물론 채식, 그 이런 식물식 단어도 없을 텐데, 채식을 할 때 유기농으로 채식을 먹어야 됐다고 했는데, 오마이뉴스에 동시에 악플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채식을 해야 되고 유기농 먹으라고 했다고.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다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도 안 읽어보고요. 그 기사를 쓴 기자가 너무 놀래갖고 저한테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러니까 기자분은 그분은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자기는 기자니까 자기가 기사 쓴 거에 악플이든 댓글이든 달리면 좋은 거래요. 기자님 입장에서는요. 이게 기사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좋든 나쁘든 많은 사람이 읽고 있기 때문에 기자는 좋대요. 근데 상대적으로 인터뷰한 저는 이 사람이 단 그 댓글로 제가 상처를 받을까봐 너무 놀라셔갖고 아 이거는 아르바이트생 써갖고 단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막 다독여 주길래 저는 하나도 안 읽었다 보니까 진짜 별로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서 안 읽었다고. 제가 경험해보니까 진짜 왜 요즘에 연예인들도 막 그런 악플이라든지 악성 댓글 이런 걸로 뭐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경우도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게 남의 일인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뭐 진짜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입에 담기도 참 힘든 욕설, 뭐 인신공격 욕설뿐만 아니라 진짜 그런 여러 가지 진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막 감당하기가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옮기신 거네요? 근데 유튜브는 아니요. 어떤가요? 유튜브는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옮긴 건 아니고요. 사실 유튜브로 옮기면서 그게 더 심해졌어요. 그래요? 유튜브로 옮기게 된 이유는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달한 거고 아예 그 바꾼 거고 사실 유튜브로 옮기면서 더 심해졌죠. 그게 더 심해졌어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왜냐면 오히려 더 안심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유튜브는 네.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그 시청하는데 제한이 없어요. 아. 유튜브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거의 다 로그인을 안 해도 네, 볼 수 있어요.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도 많고 그만큼 많이 노출이 되죠. 블로그보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유입이 잘 돼요. 블로그보다. 그러면은 일단 많이 알리고 싶어서 유튜브로 옮기신 거네요? 네. 많이 그냥 무조건 많이 알린다기보다는 네. 좀 잘 알리고 싶어서. 잘 알리고 싶어서. 그 어쨌든 그 채식 인구 중에 또 네. 하나는 채식을 여자가 좀 더 많이 하고 남자분들은 맞아요. 많지 않고 네, 상대적으로 또 그런 것 같아요. 젊은 분이 또 하니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 방송 자체가 유튜브가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선생님 그 유튜브를 사실은 굉장히 꾸준하게 듣고 있고 네. 채식을 부탁해서 제가 강신원 선생님과 인터뷰할 때도 사실은 책을 읽어서 제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선생님 방송을 제가 듣고 제 스스로도 좀 정립이 돼서 네. 강신원 선생님하고 인터뷰할 때도 저는 사실 도움이 좀 많이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그 선생님 방송을 유튜브를 들으면서 뭘 느끼냐면 네. 정말 방대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네. 팩트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는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요 공부를 할 수밖에 공부를 많이 해서 네. 팩트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아, 이렇게 핵심 정리를 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지금 하루 일과 중에 되게 많죠. 네. 거의 예. 그러니까 제가 네. 저도 이제 사실 일반적인 사람 기준에서 봤을 때는 참 삶이 좀 나쁘게 말하면 다 좀 재미없고 좋게 말하면 되게 단순하게 살고 있거든요. 저조차도 이제 약간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식생활과도 좀 연관이 있거든요. 결국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제 일을 끝난 나머지 여가 시간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보내는데 뭐 거의 그렇죠. 잠을 줄이거나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그런 편입니다. 예. 그러면은 처음부터 영어 실력이 좀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제가 네. 누군가는 제가 네. 영어를 되게 잘하는 줄 아는데 그렇진 않고 그냥 좀 듣는 편? 알아듣는 편? 네, 그래도 지금 네. 보면은 웬만한 의사 선생님들의 자료 뭐 이런 네. 거를 다 가지고 올 정도면 네. 사실 그들이 쓰는 단어나 이런 것들은 의학적인 예, 단어가 들어가 있고 예.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네. 번역을 해서 그거를 다시 또 이렇게 말로 방송을 한다라는 거는 네. 사실 2차, 3차 공부를 하지 않으면 거기 수준까지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걸 네. 들으면서 네.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금 네. 유튜브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블로그 할 때와는 차원이 달라요. 이게 제가 또 전적으로 다 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네. 제가 보면서 늘 보면서 네. 아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거는 거의 없고 네. 어떤 데이터를 항상 네. 포인트를 가지고 그 포인트가 되는 걸로 네. 방송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려면 그 주제가 됐든 소재가 됐든 그걸 하기 위한 메인 네. 어떤 그 원본 원초적인 네. 근본적인 그 자료를 보시고 나서 네. 다시 다른 거 내가 그동안 쌓아있던 지식을 가지고 네. 같이 묶어서 이 방송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방송이 나오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실제로 네. 그 하루에 어느 정도까지는 매일 이렇게 그 정보를 서치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서핑한다고 해야 되나? 뭘 하고 뭐 계시는 거죠? 그렇게 저는 네. 이제 짜여진 대로 이렇게 뭔가 틀을 정해놓고 하진 않고요. 사실은 네. 이제 영감을 받아요. 일단은 네. 뭐 구독자분들이나 기타 다른 분들이 뭐 궁금해하시는 분, 궁금해하시는 내용 또는 이런 걸 좀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또 저도 이제 유튜브를 운영도 하지만 저도 즐겨보는 채널도 있거든요. 해외 다른 비건들이라든지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가끔 영감을 받기도 하고 갑자기 뭐 책을 읽다가도 갑자기 딱 영감이 나기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틈틈이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하는 편이고, 뭐 하루에 꼭 몇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좀 약간 자유롭게. 네. 예. 시간이 근데 뭐 안 걸린다는 건 거짓말이고, 실제로 좀 자는 시간을 좀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채식을 어쨌든 많이 알리는 네.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중파 방송에서도 되게 많은 역할을 하는데 네. 공중파에서는 사실 약간의 그 먼저 번에도 채식의 함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 채식의 함정이 메인으로 나갔던 가족들은 제가 너무 친한 분이라서 네. 정말 유감이었거든요. 네. 그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 그 가족들에게는 채식의 함정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 그건 진심이에요. 제작할 때, 제작할 때 네. 특히 그 딸의 네. 어린 아이에게 아. 정말 못할 짓을 하셨거든요. 네. 스태프들이 네. 그리고 방송에 내보낼 땐 그렇게 내보낸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네. 물론 그 아이가 그걸로 완전 충격을 받은 아이는 아니에요. 채식하는 네. 아이들이 네. 자연 식물식으로 하고 있는 아이들이 네.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서 네. 이렇게 충격을 먹을 만큼 아이가 심한 낭패감을 갖진 않았지만 네. 그게 어쨌든 그런 거로 본다라면 네. 선생님의 이런 그 매체도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데요. 네. 앞으로 이 선생님 이 활동이요. 네. 유튜브로만 계속 하실 건가요? 일단은 유튜브 하나만으로 사실 좀 벅차요. 사실 벅차서 다른 거를 뭐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책 내신다든가 네. 아, 아니면 뭐 다큐를 촬영한다든가 뭐 저는 이제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채식을 부탁해 박은주 PD님하고 저랑 이거 신약하는 네. 이제 이 채식을 부탁해 이거나 네. 또는 지금 제가 강남에서 진행하는 유기농 문화센터나 네.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건 한 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그런 서로 간의 공감이 돼서 이제 이걸 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어떤 온라인상에서 네. 가장 활발하게 네. 자연식물식, 온전한 자연식물식으로 하는 거는 선생님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치잖아요. 그래서 네. 채식 키워드를 치면 다 채식 가공품으로 막 다 장식을 해요. 네. 사실 엄청나게 장식을 네네.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가끔 뜨는 분들이 이제 황성수 박사님 정도랑 네. 이희철 선생님 강의가 좀 이렇게 뜨는 거 말고는 네. 거의 두 분을 뺀 나머지에 그 채식은 치면 선생님 거 밑에 사이사이에 다 무슨 라면 끓여 먹고 채식 돈가스 완전 이렇게 큰 거 가지고 네. 막 서로 막 먹어보라고 주고 만두 채식 만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 가공식품을 가지고 엄청나게 매체에 나오고 있는데 네. 현재로선 그 자연식물식 가공식품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온전한 네. 거를 해주는 프로는 선생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더 다른 활동 부분이 네. 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다큐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제 책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데 네. 책을 출판할 생각은 없나요? 사실 그것도 네.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어요. 없는데 사실 강신호 선생님이랑 연락이 닿아가지고 예, 최근에 네. 강신호 선생님께서 연락을 해주셔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막연하지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과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뭐 바나나를 메인으로 하지만 네네. 다른 과일 뭐가 괜찮냐? 네, 네, 예. 근데 사실 이게 국내 환경에서는 그 메인이 될 수 있는 과일이 사실 바나나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좀 어떤 분들은 고품질의 좀 퀄리티가 높은 그런 과일을 구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있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바나나를 사러 뭐 창고형 할인 매장에 회원을 가입해서 거기서 주로 이제 구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구매를 하는데 도저히 환경적으로 안 되는 사람은요. 저는 그런 사람들께 억지로 과일식 100% 과일식 하라고 안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녹말 드시라고 하세요. 현미밥을 먹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제가 100% 과일만 먹으라고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짧게만 그냥 단편적인 글과 짧은 영상 하나만 보고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아, 그러면은 선생님의 유튜브 중에서 그 중에 필수로 좀 들어봤으면 하는 이런 컨텐츠 그거 우리 청취자분께 좀 안내를 해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네. 그 영상 하나가요. 네.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영상 하나만 본다고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전체를 다 같이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파악이 되는 거라서 저는 제 영상도 물론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책이요? 당신이 병드는 이유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아? 유희철 선생님께서 아, 예예예. 예, 예, 예. 그 책이 사실 그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많은 분들께서 아직 영양과 건강에 대해서 이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이 바뀌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환원주의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그러니까 모든 영양소들, 개별적인 영양소를 하나하나 다 나눠서 생각하고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기계론적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관점이 튜닝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신이 병드는 이유 그리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 아, 예. 아시죠? 네. 그 책을 보면은 이 건강과 영양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 자체가 이 패러다임이 확 바뀔 수 있는 책이거든요. 일단 책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제 예.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아, 되실 거예요. 아. 네. 제가 식물식을 하던 되게 초창기 시절에 저도 이제 그냥 단순히 먹는 것만 바꿔서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치와 논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식물식이 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는지 왜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기본적인 어떤 이론은 정립이 돼야지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좀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알려줄 수 있고 오해와 어떤 편견이 가득한 그런 인식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초반에 저도 지금은 솔직히 옛날 생각해보면 그땐 제가 정말 지금하고 비교를 하자면 되게 수준이 낮았어요. 진짜 네. 네. 제 스스로 느끼거든요. 네. 근데 네. 그때 저는 많이 책도 많이 읽어보면서 황성숙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기초 선생님이 쓰신 뭐 글이라든지 뭐 강연 자료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실제로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론적인 데이터들이 내가 정말 관심이 있고 실제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 이해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막 살이 뼈와 살이 이제 붙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반 사람들 기준에서 봤을 때 상당히 뭔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참 언행일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신이 병든 이유 네. 그리고 무엇을 먹을 건가 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네네. 콜린 캠벌의 이 두 책을 읽어보시고요. 네. 저는 특히나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실 분은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네. 주변에 네.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네. 선생님의 유튜브 중에 네. 하나 추천해 주세요. 참 이건 네, 45분짜리 그거 있잖아요. 아 그거요? 네. 아 키토제닉 다이어트. 네, 키토제닉 다이어트. 사실 그 네. 이것도 참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그 영상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네. 그 일부 고지방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제가 많이 또 이제 비난과 댓글을 받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 영상 말고도 고단백 다이어트, 고지방 다이어트가 왜 이제 우리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은지. 이상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영상은 사실 한 다섯, 여섯 편이 있어요. 그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이래네요 이렇게 해서 네. 띄우고 뭐 네. 고지방 또는 뭐 고단백질 다이어트 이렇게 치면 아마 그 네. 영상이 쭉 뜰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선생님이 네. 권해준 이 책 두 권과 네. 이래네요라고 유튜브에 네. 치고 네. 거기에 들어가면 네. 선생님 키워드 중에 키토제닉 네. 고지방 예.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예. 그 동영상물로 한 45분짜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예. 그걸 하나 이렇게 보시고 나면 밑에 영상물들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좀 떠요. 그래서 우리 예. 청취자분들이 예.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네네. 좋고 예. 특히나 주위 분들 중에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은 필수로 들으셔야 돼요. 정말 이 이래오님의 이 키토제닉 고지방 다이어트 엉터리 논리 이거는요. 정말 자기가 그거를 먹고 있으면서 얼마나 이게 이론적으로 이게 많은 논문과 많은 것들이 이미 다 발표가 되어 있는데 자기가 진짜 코끼리 장님이 이렇게 만지고 코끼리 한 부분 만지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코끼리 설명하고 있는 네.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그 유튜브를 보면 네.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들어보셨으면 하는 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선생님. 네, 네. 사실 그 아까도 중간중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 유튜브 제작 정말 많이 네.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대체 5분짜리도 되게 많고 물론 2분짜리도 네. 있고 뭐 10분, 7분, 25분, 40분 엄청나게 네. 많은데 네. 그래도 한 5분짜리 영상을 하나 만들려면 시간이 얼마나 드는 건가요? 아, 그게 참 네. 영상마다 다른데요. 네. 제가 예전에는 그 제작을 할 때 제 목소리만 입혀서 자막만 올렸었어요. 예전에 아, 예, 초창기에는. 예, 예.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것만 그냥 글자만 보면 되게 재미없고 딱딱하고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느 순간 제가 캐릭터 말고 이제 그 적절한 짤들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거를 많이 넣거든요. 아. 그림으로 시각적인 네, 네, 자료를 맞아요. 많이 네, 활용해서 네. 그래야지 좀 재미도 있고 네. 이해하기도 좀 쉽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걸 조금씩 넣어봤더니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재밌다. 딱딱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해봤던 게 제 무덤을 판 거죠.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네, 시간이 걸려서. 엄청 오래 걸리고 그 되게 설명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적절한 그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그 짤들을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거의 다 해외에서 많이 퍼오거든요. 뭐 저작권 걸리지 않는 그 사진 따오고 솔직히 짤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게 그 허용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소리는 제거를 한 거겠죠. 편집해서 이제 넣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 못해도 한 3, 4시간은 아, 더 넘게 걸려요. 그 이상 걸려요. 왜냐하면 작업을 한 번에 다 끝내는 게 아니라요. 여러 단계가 있어요. 먼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일단 글을 먼저 써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녹음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을 정리해서 필요한 것만 딱 추려가지고 녹음을 해서 거기에다 이제 살을 붙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3, 4시간 이상은 걸려요. 못해도. 이 유튜브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지. 일단은 힘 닿는 데까지 뭐 해볼 생각이고요. 사실 초창기보다는 좀 업로드 되는 그 빈도가 좀 잦진 않아요. 좀 많이 그만큼 영상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알찬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걸리고 아무래도 그 예전보다는 퀄리티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뭐 활동은 앞으로도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향후 계획은 네. 컨텐츠로는 네네. 출판이 혹시라도 책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하나. 네. 네. 그리고 우리 또 하나는 다이어트 컨텐츠. 네네. 네, 한번 다이어트 컨텐츠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많은 네. 어린 친구들에게 정말 어린 네. 친구들에게 바른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 네. 네, 꼭 그런 콘서트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들리고요. 네. 선생님 그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들께 네. 마지막 한 말씀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이 근데 주로 많이 들으시죠? 자연식물식을 많이 하고 계신 지금 분이신가요? 여기는 네. 채식을 이미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네네. 이제 채식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를 찾았다가 우리 방송을 듣고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네. 알았냐면 저희가 이제 유기농 문화센터가 교육기관이라서 네. 수강생들이 와요. 근데 이 채식을 부탁해 방송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와서 하는 말이, 저 그 방송 듣고 이제 채식한 지 두 달 됐어요. 3개월 됐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되신 분들이 아니고요. 이제 채식을 해볼까라는 사람들과, 또 우리 이제 박 PD는 이제 비건, 본인은 자연 식물식을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은 남편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또 아이를 채식, 비건 100% 자연 식물식으로 지금 아이를 임신을 해서 여태까지 했고, 아이를 또 낳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모유를 또 먹이고 있어요. 우유를 먹이지 않고 있거든요. 모유 수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분들도 여기에 계속 이렇게 댓글 같은 게 막 달린다고 하더라, 하거든요. 이제 네네. 채식하고 있는데 임신을 했는데 채식을 해도 되냐고 막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100% 채식을 하기 전 상태에서 뭔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보이는 거죠. 저는 그냥 짧고 강하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인용을 하나 하자면요, 프랑스 소설가 폴 브르제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온 대로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현 시스템 자체가 그동안 너무나도 이 상업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TV나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세뇌당하다시피 한 그런 상식들로 무장된 상태예요. 모두 다. 특히나 건강과 영양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정말 혼란스러운 정보가 많고, 누구도 하나 뭐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해법들을 잘 찾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본인의 어떤 식단에서 먹는 음식만큼 우리가 본인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이렇게 접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고 체험을 해보신 다음에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이레오네님은 따로 연락처가 없고요. 유튜브를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기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목소리가 필요해서 뭔가 하시다가 궁금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저희 채식을 부탁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고요. 그래도 뭔가 육성으로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절실하게 뭔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대원님의 그 유튜브에 다 있지만 급하게 뭐가 필요하다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 선생님께 전해드리기도 할 테니까요. 어쨌든 꼭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선생님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